서부 개척시대 광부들이 즐겨 입은 실용적인 옷. 청바지의 처음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더러운 청바지를 그대로 재현한 네바다진이라는 상품은요, 우리 돈으로 45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청바지 그리고 넥타이, 자유로운 정신과 권위주의, 이 둘을 비교할 때 등장하는 상징물이곤 했지요. 그런데 세계적인 유명 브랜드가 내놓은 180만원짜리 보석 박힌 청바지 얘기를 들으면서, 또 구제 청바지 매니아들이 수백만원을 주고도 갖고 싶어 한다는 소위 골동품 청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앤디 워홀의 말이 떠오르죠? 자본주의는 그 나름의 방식으로 평등을 실현했다. 어떤 사람도 특별한 콜라를 마실 수 없다. 글쎄요. 어떤 사람은 어디선가 분명히 특별한 콜라 만들어 마시고 있을걸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에프엠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영화 매트릭스2, 매트릭스 릴로디드 중에서 POD의 Sleeping Awake 들려드렸습니다. 자, 바로 잠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영화에 등장하죠.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모든 것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것, 거기에서 모든 일은 시작이 됩니다. 그래요. 어디선가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물음표를 던지면서 새로운 것들을 계속 모색을 할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한 주가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FM 영화음악에서는요, 새로운 것들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음 곡도 준비했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오진경 씨가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서 보컬 할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셨죠. 우린 작지만 강하다. 저항하는 걸 배웠다. 아마 소유에 집착했다면 그것은 사라졌을 것이다. 70세 정도의 나이에도 구두 닦기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지만 맑고 반짝이는 눈빛에 편안함을 가진 얼굴,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서 부르는 노래. 이들의 그 곡을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 이들을 알기 전에는 쿠바는 혁명을 말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신 오진경 씨, 듣고 계십니까? 영화 끝부분에 보여지던 쿠바의 아름다운 해변가와 화면 가득 아바나 거리에 크게 붙어있던 글귀가 더욱 선명하게 기억난다고 하셨죠? 혁명은 영원하다. 우리는 꿈을 믿는다.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서 들려드립니다. 찬찬. 네,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중에서 찬찬 들었습니다. FM 영화 음악 오시는 길 알려드릴게요. 우편번호가 150-600번이고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819호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고요. 인터넷 주소는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 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클릭해서 오시고요. 이번 주에 드리는 저희가 마련한 선물은 소니뮤직에서 제공하는 모나리자 스마일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자, 다음에 들려드릴 곡 정민재 씨가 예전 신청하신 곡이에요. 영화 여인의 향기 중에서 오랜만에 듣죠? 포르나카 베사. DVD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주인가요? 언젠가 DVD에 관련된 지난주군요. 만 가지 담론들을 한번 담아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한 여섯 번째 되나요? 일곱 번째 되나요? 갈 길이 아주 멀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민동현 감독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갈 길이 멀어요. 예, 그 나름대로 행복하게 하루하루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골라오신 DVD는 어떤 거죠? 예, 그 지난 일주일 동안 좀 감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었는데요. 네. 뭐 정은이 아나운서께서도 되게 감기로 고생을 예. 하셨잖아요. 예. 이제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래서 이제 겨울에서 따스한 봄으로 가고 있는데 따스한 봄 햇살 같은 영화를 한 편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아, 예. 예, 아멜리에를 가져왔습니다. 아멜리에요. 정말 봄 햇살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은데 이 DVD니까 영화 외에도 또 부록에 아주 맛깔스러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럼 먼저 짤막하게 영화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마크 카로라는 사람하고 같이 주로 네. 작업을 했는데요. 네. 그 델리카테슨 사람들, 잃어버린 아이들의 도시 이런 네. 작품들이 되게 유명하고요. 네. 아멜리에는 그 장피에르 춘의 감독이요. 예, 장피에르 춘의 예. 감독이요. 예, 그 아멜리에는 특히 에얼리언 4를 네. 할리우드에서 만들다가 네. 만신창이가 된 상황에서 네. 다시 이렇게 힘을 얻으려고 프랑스로 돌아와서. 네. 다시금 새롭게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게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네.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요. 예. 그래서 주네가 이제 헐리우드에서 받았던 상처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워너브라더스에서 다시 신작을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제목은 그 불어로 써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신작도 좀 기대가 되고요. 네. 그 다시금 이 주네한테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다시 얻게 해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장피에르 주네 감독에게는 영화를 만드는 새로운 에너지를 주었고 또 여타 다른 프랑스 감독들에게는 그 이후에 아멜리에가 일종의 교과서처럼 돼가지고 그렇죠. 아멜리에 풍의 많은 발랄한 그런 프랑스 영화들이 만들어졌죠. 네. 그 예. 아류 오드리 토트가 주연을 했던 네. 뭐 아류작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색감이나 여러 네. 가지 그 주네 스타일대로 영화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내용은 이제 아멜리에라는 아주 그 몽상가적인 그 소녀가 그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이상한 보물상자 같은 옛날 그 상자를 발견합니다. 네. 근데 그 안에 낡은 사진하고 낡은 장난감들이 있는데 이거를 주인한테 찾아줘야겠다. 그러다가 수소문 끝에 주인을 찾아줬는데 거기서 엄청나게 보람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몰랐던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그 사람들은 다 행복이라는 퍼즐이 있다면 네. 그 퍼즐을 완성하지 못한 채 한두 개의 잃어버린 퍼즐 때문에 그 조각 때문에 그 행복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네. 거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나머지 조각들을 자기가 하나씩 찾아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 조작극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만큼 네. 아주 귀여운 소동극을 펼치면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 또한 자신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을 만나면서 영화가 되게 행복하게 끝나죠. 예,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DVD에서 그 부록에는 어떠한 재미있는 그런 보물단지 같은 것들이 숨겨져 있나요? 예, 그 좀 구성도 이 영화처럼 재미나게 돼 있는데요. 네. 그 약간 분위기에 맞게 카페, 서브웨이 스테이션, 페어, 위드 아멜리에 스테이션 등의 여러 가지 그 상위 메뉴가 있고요. 네.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스토리보드, 그다음 감독 인터뷰, 메이킹 장면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갈래 또 서플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다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그 특히 이 감독이 좀 약간 스타성이 있고 감독이 주목을 받는 작품의 DVD를 보면은 네. 그 감독의 초기 단편 영화를 좀 실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에서도 주네의 초기 단편 영화인 시시한 이야기라는 단편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예. 참 의외예요. 왜냐면 저도 이 아멜리를 DVD로도 최근에 봤는데 예. 못 찾아갔거든요. 이 시시한 이야기라고 하셨나요? 네. 이 그 DVD 그 프로그램 그 각자 그 이야기로 들어가는 그 메뉴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좀 이쁘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 한 두 번 정도 보시면 불편하게 돼 있죠. 예, 뭐 좀 불편하게 뭐 카페 되죠. 카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네. 또 봐야 되고 네. 각 그 상위 메뉴를 다 들어가 봐야 예. 실제 메뉴를 만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좀 불편하죠. 그래서 보다 말았는데 이렇게 보물이 숨겨져 있군요. 그러니까 주네의 단편작 예. 시시한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주네 감독과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는 그 배우가 네. 그러니까 주로 그 작품에 등장하는 네. 배우가 있는데요. 네. 도미니크 미 삐뇽이라는 그 남자 아주 네. 독특하게 생긴 그렇죠. 프랑스 남자가 있는데 예. 그 남자가 주인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출장 그 한 사람만 나와요. 그러면서 흑백의 그 90년대 만들어진 흑백 단편 영화인데 되게 그 독특하고 재기발랄한 화면들로 네. 그러니까 저예산이면서도 정말 그 빼어난 영화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시시한 이야기라 그 남자 주인공 한 명이 대충 어떤 이야기가 그 진행이 되는지 살짝 예, 들어볼 그 수 있을까요? 아멜리에를 보신 분들은 좀 이렇게 친숙할 텐데요. 네. 아멜리에 초반 장면을 보면 아멜리에의 엄마나 아빠를 설명할 때 네. 뭐 아빠는 뭐 뭐를 좋아하고 네. 뭐를 싫어하고 네. 뭐 어떤 거는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네. 설명을 해주면서 되게 네. 재미나게 엮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이 이제 도미니크 비룡이 나와서 네. 자기는 뭐가 싫고 뭐가 좋고 예. 자기는 물 튀기는 게 싫다 그런 말을 딱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시뮬레이션 화면이 나오면서 마치 무슨 모 우유 회사 광고처럼 이렇게 물방울이 왕관이 되는 게 나오면 네. 그 다음 장면이 변기 위에 앉아 있는 도미니크 비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이를 볼 때 물이 튀기는 게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몽타주로 이용한 되게 재미난 예. 그 발랄한 코믹. 그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문장 예. 페르준의 감독의 이 초기 단편작에서 그 아이디어가 더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그렇죠. 예. 아멜리의 그 오프닝 장면들이 나온 거군요. 예. 그러니까 아멜리의 곳곳에 나오는 되게 재기발랄한 화면들이 네. 이 단편 영화를 보시면 아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걸 만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만큼 네. 그 감독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죠. 네. 이런 영화, 그러니까 DVD에 이렇게 단편이 담긴 것들을 보면 주로 단편 시절에 되게 명성 높았던 분들.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정재은 감독의 고양이를 부탁해를 보면은 네. 그 감독님의 두 편의 장편이 함께하고 있고 단편들이요? 예, 윤종찬 감독의 소름 DVD를 네. 보면 그 소름과 연장선상에 있는 단편 세 개가 또 함께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런 식으로 그 단편을 보고 나면 이 장편 영화가 더 새롭게 읽히고 더 많은 걸 볼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 감독의 아멜리에를 만들기 위한 대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장편이. 예. 아우, 굉장히 흥미롭네요. 예, 미술관에 가서 그 피카소의 옛 그 대생 스케치를 네. 보면 네. 아, 이 사람이 게르니카를 가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네. 뭐 이런 것처럼 네. 그 아멜리에라는 영화 이전에 네. 그의 사소한 단편에서 오는 어떤 그 감동이 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밖에 이 서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장베르 준의 감독만의 뭐 독특함이랄까 그런 게 또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서프를 볼 때 저도 이제 영화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다 보니까 네. 주로 이제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네. 어떤 생각에서 이 영화를 출발했을까 이런 관점으로 좀 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 좀 웃긴 황당한 인터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 인터뷰 장면 중에 네. 아멜리에가 어떻게 나왔냐는 질문에 그 식스센스와 로키 DVD를 보고 네. 갑자기 운명에 관한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네. 그래서 아멜리에가 나왔다 그러거든요. 참 의외예요. 네, 도저히 그 예.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식스센스와 로키라는 로키에서 아멜리에가 네. 나오는 네. 그런 좀 독특한 그런 발상에서 영화가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아멜리에 헤어스타일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독특한 헤어스타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숱한 그 실패의 과정들을 다 담은 메이킹 비디오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화에 보면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아멜리에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금 이 순간 이 세상에 얼마의 커플이 사랑을 나누고 네. 있을까라는 장면이 네. 나와요. 네. 그러면 각양각색의 인종들이 막 그렇죠. 사랑을 나누거든요. 네. 근데 그 촬영 장면이 나오는데 네. 감독이랑 조감독이랑 진지하게 네.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아, 저 사람 너무 뚱뚱해. 이러면서 저 사람들은 너무 늦게. 이러면서 그러니까 수백 명의 그 오디션을 봐가지고 네. 마치 범죄자 사진 찍듯이요. 네. 앞장면 옆장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 그런 배드신을 준비하고 뭐 그런 장면들은 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이 장페르 준의 감독은 이 감독 자체가 보면 만드는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은 뭐 독특한 사람일 것이다 라는 그런 짐작을 하게 되는데 이 짐작이 예. 맞습니까? 어떤 예, 감독인가요? 저도 이 서플 같은 걸 보면서 아, 장피에르 주네라는 사람이 좀 더 궁금해졌거든요. 네. 아마 이 DVD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그러실 건데 그래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네. 영화부터 출발한 사람이 아니고 애니메이션부터 출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역대로 그 천재 감독들 내지는 뭐 유명한 감독들은 어려서부터 영화를 좀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도 그 고등학교 때부터 단편 영화를 찍었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를 그만두고 전화 가서라는 회사를 잠깐 다니다가 전화 가서 회사요? 예, 그러니까 어, 예. 뭐 이렇게 전화 놔주고 예, 예. 이러는 회사를 좀 다니다가 슈퍼 8mm로 단편 애니메이션을 주로 만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안시 영화제라고요. 네. 그 이성관 감독의 마리 이야기가 네. 대상을 탔던 예. 되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죠. 예. 근데 거기서 마크 카로라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명이 만나면서 이제 준해 같은 경우는 그냥 인형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던 사람이고 마크 카로는 인형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인형 틀 같은 걸 만들고 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이미지, 그다음에 미술 아트워크 이런 것들이 창조하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적인 아이디어보다는 좀 더 회화적이고 그렇죠. 좀 더 애니메이션적인 네. 느낌이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지옥의 따먹기라는 아주 독특한 그 애니메이션 단편을 그 만들었던 민동영 감독의 미래도 아주 큰 기대를 가지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제가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뭐 제 네. 영화가 DVD에 담길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이런 것들을 보면 네. 좀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DVD를 또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예. 자기 영화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 많을 텐데 네. 이 DVD가 그런 분들께는 좀 더 꿈에 한 단계 더 뭔가 입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봄을 맞아서 정말 따스한 봄 햇살처럼 해맑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영화도 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DVD 그 서플 부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도 아주 충실하고 독특한 게 많아서 정말 챙겨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아멜리에 중에서 얀테르슨이 작곡한 그 곡 라발스 다멜리에 들어봅니다. 산책 FM 영화 음악 27시에 애프터 남자는 돌아가고 싶다. 이 고된 여정의 시작으로 박하사탕의 향이 남아있는 순수의 시절로 세상의 고통을 겹겹이 쌓아올린 얼굴 위로 얼마 후면 기차 바퀴가 덮쳐올 것이다. 그리고 목젖이 보이도록 절규하는 저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의 고통도 끝날 것이다. 또 다시 돌아갈래. 설경구란 이름의 수식어가 되어버린 박하사탕. 이 영화가 가져다준 명성은 반대로 그의 이미지를 무겁고 어둡게 고정시켰다. 송어에 이어 새해는 폐곡선을 그린다, 단적비 연수 등 일련의 출연작들 역시 박하사탕을 재현하거나 그 굴곡 많은 이미지를 빌려오는 데 그쳤다. 그런 면에서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의 노총각 김봉수는 우리도 모르게 설경구의 맨 얼굴을 보게 된 역할이었다. 언젠가 자신의 앞에 나타날 아내를 기다리며 비디오를 찍는 남자. 이 영화에서 보여준 유들유들하면서 살가운 연기는 설경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추를 얼마만큼 내려놓게 만들었다. 일본에는 비가 와도 한 방울도 안 맞고 다니는 사람이 있대요. 누군데요? 비사이로 막가. 제발 그런 유치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누가 들으면 한심하다고 비웃어요. 재밌잖아요. 내가 언제 그렇게 예뻐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왜요? 전에 내 주민등록증 사진 보고 예쁘다 그랬었잖아요. 아, 그거는 사진이 잘 나왔다는 거죠. 아니에요. 분명히 내 두기를 똑같이 들었어요. 예쁘다고. 아니에요. 결의에 충성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시민에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죽거나 병신이 되지 않는 한 경찰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들이다. 나도 그들과 같다. 나도 경찰이란 말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세상의 때와 오물에 절은 남자. 그러나 짊어진 삶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진 인간. 공공의 적에서 단순 무식 과격한 경찰 강철중을 닮기 위해서 설경구는 비대해져야 했다. 보기 좋을 만큼 건장했던 몸은 폭식을 통해 90kg에 가깝게 살이 붙었고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부드럽게 풀어졌던 그 얼굴 근육은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다. 뭐냐? 공익근무냐? 아?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이. 강동서 강력반 강철중. 욕 잘하고 잘 때리고 헛소리 잘하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심각하고 진지한 놈. 그것이 설경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강철중의 모든 것이었다. 작품 분석을 하면 그 분석에 휘말릴까봐 깡통으로 가버린다는 이 배우는 그 흔한 설정 하나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을 인물 안으로 던져버리고 나면 끝이었다. 설경구의 입을 곧잘 그의 눈은 배신한다. 늘 욕을 달고 다니고 어지간해서 살가운 칭찬 한마디 내뱉지 못하는 그의 입. 그러나 그런 입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눈에 이르면 그는 아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다. 오아시스에서 장애인 연기를 하겠다고 나선 후배 문소리에게 왜 그런 역할을 하냐고 핀잔을 줄 때도 그의 눈만큼은 고된 연기를 앞둔 후배를 향한 애틋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게 설경구는 심술 맞은 말 속에 자신을 숨기려고 애쓰지만 이내 여린 속을 들켜버리고 마는 열다섯 사춘기 소년 같다. 마마! 내리시옵소서 마마. 마마, 마마, 내리시옵소서. 괜찮사옵니다. 내리시옵소서 마마. 지금까지 뭐 즐겁니? 하고 물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마마, 오늘은 성경과 도로 일합니다. 우리 언제 여기서 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야! 짧게 깎은 머리에 구겨진 인상, 한겨울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연신 코를 훌쩍이는 남자. 공공의 적을 마치고 다시 20kg 이상을 감량한 설경구. 그의 졸아붙은 어깨는 벌레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연신 웃음을 흘리던 홍종두의 비굴함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비루한 청춘에게 내려진 기적같은 사랑은 종이 꽃가루와 아기 코끼리의 춤과 함께 따뜻하게 위로받고 있었다. 설경구는 여우다. 꽉 막혀있을 것 같다는 선입견과는 달리 그는 동시대 어떤 배우들보다 유연하고 적절하게 자신의 선로를 바꾸고 영역을 확장해 나갈 줄 아는 배우다. 이창동의 페르소나, 진지한 연기파 배우라는 마음의 감옥을 벗어난 설경구. 그의 땅굴 끝에 놓인 영화는 바로 광복절 특사였다. 이렇다 할 것 없는 밋밋한 캐릭터, 게다가 흥행 감독으로만 알려진 김상진 감독과의 의외의 악수. 그러나 광복절 특사는 설경구가 대중적으로 소화될 수 있는 배우라는 것을, 실없는 코미디 역시 경박한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않는 믿음직한 배우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계기였다. 한번 보면 무섭고, 두번 보면 재미있고, 세번 보면 정드는 사람. 설경구는 그런 사람이다. 툭 내뱉는 말이 앞뒤 안 재는 과격한 말일 때 그는 무섭고, 구시렁거리는 유머가 폭소를 자아낼 때 그는 재밌고, 김광석 노래 한 자락에 소년처럼 붉어지는 뺨을 보면 그는 정겹다. 철길 위에서 나 돌아갈래 포효하던 김영호,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싶을 만큼 아팠던 그의 얼굴은 잊어버리자. 무거운 작가 영화와 가슴 뛰는 멜로, 허를 찌르는 코미디까지 자유자재로 오가는 남자. 누가 뭐라 한다 해도 설경구는 천만 관객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확인시킨 대한민국 대표 흥행 배우가 아니던가. 27시 액터 설경구 오늘 만나봤고요. 자, 들으신 음악들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들으신 곡은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중에서 이현우의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아시스 중에서 이재진의 영화음악 메인 테마곡 들어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장중하고 그 감정적인 이 곡은 심의도 중에서 고른 음악입니다. 이지수의 영화음악. 예전에 이지은 씨가 청취자 이지은 씨가 신청하신 바로 그 곡 1968년 1월 21일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영화 토이스토리 2에 나왔던 When She Loved Me예요. 하신 경기 성남의 진신혜 씨 잘 들으셨어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사라 맥락클라인이 불렀던 When She Loved Me 그냥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사는 또 약간 슬프잖아요. 애잔하고 아름다운 곡 잘 들어봤습니다. 덕분에 When She Loved Me 이 가사를 이 노래 제목을 보니까 왜 갑자기 이 이준호 씨 서울 종로구 개동의 이준호 씨의 사연이 눈에 들어오죠. 지난번에 중국어 회화 수업 시간에 만났던 그녀와의 데이트를 준비하는 두 번째 사연이네요. 보니까 뭐 수업 시간에 맞춰서 운동도 하고 세수도 하고 면도도 하고 은회색 정장 자켓을 입고 검붉은색 캐주얼한 마이가 뭐예요? 마이? 자, 자켓, 자켓이 두 개나 입으셨나요? 은혜색 정장 마이에 검붉은색 캐주얼한 마이를 바지 밖으로 꺼내 입고 바지는 약간 새파란 청바지를 입으시고 너무 정장식으로 입는 것은 부담이 될 것 같고 또 너무 평소대로 입기는 뭐하고 해서 캐주얼한 분위기를 풍기는 정장 스타일로 맞춰 입고 문제는 이거예요. 빨간 구두를 신고 가방을 맸습니다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쫙 보니까 잘못 알아가지고 학원이 쉬는 날인데 이렇게 쫙 빼입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입고 다행이다. 학원이 쉬는 날이라서 다행이다고 했어요. 빨간 구두 그거 별로 여자들 안 좋아하거든요. 빨간 구두 이렇게 조금 빼시고 다른 구두 신으시고 어떡하죠 그런데? 월요일 학원이 문 열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혹시 빨간 구두 신고 학원 가신 거 아니에요? 오늘은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이준호 씨의 그 사랑이 봄이 무르익는 것과 함께 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보니까요 확실히 게시판에 꽃이 폈어요. 봄날이라서 그런가 봐요. 여기저기에 핑크빛 사연들이 가득하고요. 그렇지 못한 분도 계세요. 사물이 그리고 세상이 싹을 틔고 기운 생동하고 뭔가 막 살아날 때는 나는 그렇지 못한데 하는 심정에서 더 우울해지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되돌아보세요 자신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FM 영화음악 오늘 임재윤 프로듀서와 함께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네, 저도 갑작스럽게 이야기 들었는데 임재윤 프로듀서가 저 FM 영화음악을 떠난대요. 물론 같은 이 MBC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겠지만 참 안타깝네요. 저보다 더 먼저 이 FM 영화음악이 지금 몇 년 동안 있으면서 잘 이끌어줬는데 아쉽고요. 그동안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제가 계속 그 임재윤 프로듀서만을 위한 공간을 남겨두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떠나게 됐어요. 자, 오늘 마지막은요. 임재윤 프로듀서가 우리 FM 영화음악 청취자를 위해서 전하는 인사와 함께 마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인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임재윤 프로듀서가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아, 예, 이렇게 갑자기 마이크를 돌려주시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최윤영의 영화음악, 그리고 현재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의 연출을 맡았었던 프로듀서 임재윤입니다. 이렇게 너무 늦은 시간인데, 또는 너무 이른 시간인데, 늦기도 하고 이르기도 하고, 듣기 어려운 시간까지 영화음악과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렸을 적 또 학생 때 영화음악을 테이프로 녹음해서 낮에 이렇게 듣고 하던 그런 인연이 또 이 제작하는 입장에까지 이어져서 저는 참 행운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전설적인 영음지기 정은임 아나운서와 함께 프로그램을 맡는 행운을 또 잡았었는데 이렇게 또 일찍 예 프로그램을 그만두고 다른 예 곳에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떠나게 됐습니다. 그분도 참 좀 더 큰 꽃을 피우지 못하고 이렇게 먼저 제가 배신을 하게 돼서 그 부분 정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영화가 뭐냐고 묻는다면 사람들은 상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락을 위한 상품, 자신 있게 영화를 만드시는 분 또는 영화의 꿈을 키워서 영화계에 발을 담그고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많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영화를 다시 꿈과 문화로 되돌리고 싶었던 것이 저희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랄까요? 그랬었는데 영화가 꿈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일상과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일기장 속에 웃음과 울음과 추억과 그런 책갈피들로 끼워져 있는 그런 분들이 영화음악을 사랑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이 프로그램을 지탱해 주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영화가 상품인 시대이지만 그런 분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또 언제나 상품이기만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말이 길었죠? 음악을 끝곡을 먼저 남기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예전에 이주연의 영화음악 담당하셨던 박혜영 PD가 다시 연출을 맡게 되셨고요. 더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지난 1년간 특별히 저와 고락을 같이 했던 저 때문에 많이 고생했었던 권영 작가, 황보나영 작가, 그리고 정은임 선배, 예. 이렇게 고맙단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시 저는 청취자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My mother.